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고 헤쳐오신 장군님의 선군 장정을 돌이켜볼 때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신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값높고 신고한 것이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환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에 안고 살리 절세비인의 숭고한 혼신의 자옥을. 민족의 전엄을 안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볼 때 나는 너희하여 숙연한 눈길로 뒷고손이 땅을 더듬어 보는가. 내 눈에 보여오느나 한평생 우리 장군님 새겨가신 위대한 세월의 그 자옥이 거나 오이다 희아릴 수 있으랴. 한순간에 민족의 생사가 반가름되고 한 걸음의 천만년 미래가 결정되던 그 준엄한 세월, 우리 장군님 어깨에 실렸던 증아를 오이다 알 수 있으랴. 쪽자마저 그리웠던 강행군길 천리 또 천리, 그의 가슴속에 잃어본진 사랑의 세계를. 이 땅에 흘러온 나날들을 되새겨볼수록 눈시울 젖는 마음, 바라볼수록 정다운 이 하늘, 온몸을 감싸는 눈부신 이 햇빛이 그의 천만 고생과 바꾼 것임을 서려 없이 말해서는 잊지 못할 세월이여. 진정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고 헤치오신 그 세월 속에 무너져 내리던 7월의 하늘이 다시 들리고 봉쇄와 압살의 검은 구름을 쳐갈기며 강대한 조선이 일떠서지 않았더냐. 천만 시련이 앞을 막았어도 내 나라 내 조국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대해졌노라. 아, 우리 장군님 이 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강산에 차넘치어 고마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하늘 땅에 터지는 인민의 감사여. 세계를 향해 비약의 날이 피고 내달리게 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 민족의 만년대를 열어놓은 그 자옥자옥, 이 땅에 세세연연 눈비가 내린데도 빛나 빛나리니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는 창창한 앞길에 백성의 위대한 세월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해와 달로 이어지리라. 역사의 일찍이 없었던 오목한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실 절속의 의지를 안으시고 선군 장정의 길을 곳곳 오고르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우리 장군님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애국 헌신의 그 길이 있어 내 조국은 존엄 높은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보다 휘황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거니, 내 조국의 강승본인과 더불어 길이 빛날 오보이 상부님의 불멸의 자옥자옥을 심장 깊이 새겨안으며 천만 군민은 격정이 넘쳐 노래합니다. 심장에 안고 살리 졸세빈의 숭고한 혼신의 자옥을 시완 놀이를 보내드렸습니다.